오늘이 철학사 이거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이번 1학기 철학사 마지막 시간인데 우선 오늘은 중국의 주자학, 그러니까 신유학에 대해서 한 시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을 전체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점에서 크게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의 신유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현대 한국 사회에서 신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로 쓰이는 말이죠. 신유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자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의가 이제 주의 주자 그러니까 주의 주자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성리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또는 도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저 중국의 성리학자들 있잖아요. 중국의 이 신유학자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 유학에 대비해서 새로운 송나라 때 새로 등장한 유학이다. 그래서 이제 신유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요 신유학 중국의 신유학자 주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불교나 이런데 불교나 도교에 말하자면 반대 세력으로서 자기네가 등장했다. 근데 불교나 도교를 공허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해서 그것을 공학이라고 그러고 공허한 이야기라고 그러고 자기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거기서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를 가리킬 때를 실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실질적인 뭐가 있는 실학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학 그러면은 조선시대 말기에 그 실학자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실학이라는 말을 주자학 신유학자들이 먼저 썼어요. 자기는 실사구시. 실사구시가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실용적인 이런 학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이게 불씨라고 그러잖아요. 불씨. 네? 불씨 아니면 석씨, 예? 불씨 아니면 석씨라고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그런데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이 표현인데, 그러니까 삼봉 전도전이 쓴 책 중에 불씨 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씨 잡변, 불씨 잡변. 이게 뭐냐면 불교는 불교에 관한 비판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불교도들은 출가를 해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숭불이당당 날면 날마다 뭐 면벽하면서 우주적인 세상을 초탈한 진리만을 추구하는 중에서 우리는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가족에 근거하는 사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나라의 바탕은 무엇이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한다라는 의미로 자기네가 스스로를 가르칠 때 실학이다. 그러니까 공학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실학이다 이런 것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신유학이다 이렇게 되게 신유학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이번 여름에 정말로 딱 두꺼운 책 갖고 와가지고 여름에 책 읽으라고 하면 저 인간 읽으라고 그러니까 읽기는 읽겠다면 이렇게 두꺼운 책 뭔지 다 읽나 이렇게 손길 내실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200페이지짜리 딱 동양 철학에 대해서 좀 취약하시잖아요 다들 조금. 근데 동양 철학에 대해서 취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섯 단계 이따가 다시 선지상 얘기할 텐데 다섯 단계의 대화로운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윌리엄 시어드 누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동아시아 철학이 고흥자 맹자 시대, 불교 시대, 그다음에 신유교 신유학 시대, 그다음에 신유학 이후에 명나라 청나라 때, 그다음에 현대, 그다음에 오늘날 동아시아하고 서부 이렇게 다 여섯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 시대적인 배경과 학문의 관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어요. 요걸 이제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런 책을 봐도 신유교 신유학 이렇게 쓰거든요. 신발이 커가지고 립바가 네오 콩푸시어스라고 부릅니다. 콩푸시어스가 공자란 말입니다. 공자란 말 영어로 쓸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동아시아 철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주자학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성리학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도학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네오 컴푸시우스라고 해요. 신유학이다. 신유교라 이렇게 불러요. 송나라 때 생겨난 것이다 해서 왜? 송나라 때 전성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개 그걸 주자학이라고 그러고 이 주자학의 맥락을 이어서 조선시대 때 이제 퇴계, 이황, 그 다음에 율곡, 이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요것만을 이제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넓은 의미에서 신유학 이렇게 오늘 이제 신유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요 교과서 우리 교과서인데 교재 274페이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274페이지를 켰어요. 켰습니까? 네. 네. 서양 밖에서의 철학적 종합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결체 여러 전통들을 종합하고자 하는 갈망이 서양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 세기에 결체 일어난 중국의 신유학 운동은 도교와 불교의 사상을 유교에 동화시키려고 하였다. 도교와 불교의 사상을 유교에 동화시키려고 하였다. 라기보다는 도교와 불교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유교, 유학을 새롭게 만들려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도교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유학을 새롭게 세우려 하였다. 이렇게 고쳐 씁시다. 사실 이 로버트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사람들보다도 이 성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유교에 대해서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만나면 쪽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양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셰익스피어 좀 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많이 읽었어. 조용히 해. 응? 입 닥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국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동아시아에서 제가 동아시아 사상 공부 좀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한테 말 그냥 하고 자기가 뭐 자기가 여기 신유학 주위에 신유학을 좀 읽은 데다가 그것이 저기 조선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자기가 책을 좀 읽은 게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요? 그래갖고 할 말이 없어 우리 무지하게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양 사람을 만났는데 영국 사람을 만났는데 영국의 대학을 뭐 졸업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 저기 리어왕을 읽고 무지 감동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리어왕이 누구예요? 이러면 이 새끼야 씨 새끼야 너서 온 새끼야 이 새끼야 막 톡 칠 수도 있잖아요. 이러고, 조폭들 부르다. 이 새끼 죽여버려. 이 새끼 영웅놈도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느낌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놔야 돼요. 동아시아 사상을. 진짜 좀 알아야 돼. 이거 진짜 무지하게 모르면 쪽팔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쪽팔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 이유로 그 대학교 철학과 학부에서 지금 다 교양 선택 과목인데 예전에는 성명이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갖다가 성리학에서 앞에 성자를 빼고 앞에 성자를 빼고 송나라하고 명나라에서 주로 발전한 성명이학이다. 이게 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상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성명이학을 할 때 성명이학이 철학과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3학년 때. 근데 이제 서양 철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양 철학 일단 동양 철학 시간에 거의 죽음이에요. 사실 못해요. 막 헤매고 한자도 일단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저런 걸 알아야 좀 이렇게 사람 행세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도 난 평소에 동양철학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동양철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성서 창세기 설명하듯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 그죠? 우리가 그런 걸 흔히 어떤 걸 기본 나가리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 나가리라고 해당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도교와 불교가 중국에서 이제 딱 힘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응하고자 유학을 새롭게 혁신하려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신자죠. 이 운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주희로서 그랬어요. 1130년에서 1200년이죠. 거기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1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따뜻따뜻한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중세 시간에 1200년대 그러면 중세 학문의 절정기죠. 다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학문의 동아시아 학문의 절정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송 중국이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진한, 당, 그 다음에 송, 명, 그죠? 당송, 당송 팔대가라고 아세요? 당송 팔대가 알아요?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럼 몇 대가를 알고 있어? 당송 팔대가, 당송 팔대가? 네? 당나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당나라. 당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당나라. 예, 군대 가면 군기가 빠진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이건 뭐야?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아니면 사이치 구락부도 아니고, 이렇게 당나라 군대가 군기가 빠진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왜 군기가 빠졌을까요? 당나라 군대가. 왜 군기가 빠졌을까요? 군기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분들 별로 없군. 당나라가 국제적인, 그죠? 실크로드의 공소교육이 전성기 때 당나라고,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죠, 장안. 그죠? 장안. 근데, 책이 엄청 많이 팔렸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책이 무지하게 팔렸다. 그러면, 장안의 집가를 올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장안의 조기값을 올렸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도대체. 예? 이르쿠츠크에서 유학원 학생 같아, 지금. 예, 이름은 안 불러서 지금 전국구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난을, 강하게 비난을 할 때는 이름을 안 불렀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야. 조용히 목소리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히. 지금, 장안에 집가를 올렸다는 말 처음 들어봐요? 김태희 학생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이 장안에 집가를 올렸다, 이거 처음이다. 처음 들어보니. 책이 하도 많이 팔려서 장안에서 종이값이 올라왔어요. 종이가 이 책이 하도 많이 팔리니까 이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 종이를 막 이제 막 사들이는 바람에 종이가 모자라. 그 정도로 책이 많이 팔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나와가지고 많이 대박이 나면 흔히 그 하는 저기 격언처럼 하는 게 이 책이 장안에 집가를 올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번에 제가 인터넷에서 무슨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강요원의 뭐 무슨 책이더라? 책과세기인가? 요즘 강연에 책과세기가 장안에 집가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밑에서 집가나 좀 올렸으면. 내 책이 집가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집가 올렸으면 제가, 어? 책과세기 그리고 3,000원짜리 책 집가 올려봤자요, 그거. 천부 팔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책과세기 4세 찍었나? 천부 팔아봐요. 30만원 나와요, 나한테. 네? 3,000원짜리 책이니까, 3,300원이니까. 저기, 뭐야, 부가세 띄고, 뭐지, 저 원천징수하고 나면, 집값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책까지 뭐. 공병호 같이 이렇게, 뭐야, 쓰레기 같은 책들이 집값을 올리지. 대한민국 아고라, 뭐 이런 것들. 근데, 장안에 집값을 올렸다는 말이 있는데, 예? 장안에 집값을 올렸다는 게. 왜 하필 장안이겠어요, 당나라 수도인데. 그만큼, 당나라에서, 문필이 발달했다, 그 말이겠죠, 그죠? 네? 진나라의 수도가 함양인데, 함양에 집값을 올렸다는 말 안 나와. 진시황은 학자들, 묻어! 이렇게, 분석, 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 갔다가, 갱유, 묻는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학자를 묻는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양이야. 진나라에서 함양. 함양에 집값을 올렸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장안에 집값을, 이건 뭐냐면, 이제 문해가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에서도, 이제 신유학이라고 이 이전을 갖다 선진유학이라고 합니다.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진시대라고 그래요. 선진유학. 그래서 선진유학, 신유학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근데 선진유학에 쓰던 이 글자들 이제 문장들을 갖다 고문이라고 그래요. 고문. 옛날 문장들. 예? 옛날 문장들. 그래서 옛날 문장 중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놈들 갖다 골라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보물처럼 이게 귀한 그 옛날 문단들 중에서 보물처럼 귀한 것들 그런 것들 편집해 놓은 책이 뭐냐 고문진보다 이 말이죠. 옛날 문장들 중에서 진짜로 보물 같은 놈들 고문진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200의 뭐 장진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시 이런 거 쫙 그러니까 고문진보 두 권 이거 갖다 놓고 쫙 벗겨 쓰면은 이게 숨 팍팍팍팍팍 먹히는 거라. 네? 그리고 막 서양 아이들 앞에서 한자로 그냥 쫙 쓰고 있으면 가오가 완전히 막 써버려요. 제가 예전에 저기 회사 일로 미국 갔을 때 딱히 그때는 공부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문진보를 딱 들고 갔어. 고문진보하고 옥스퍼드에서 나온 클래시컬 딕셔널이 있어요. 그 사전 두 개를 딱 들고 왔어요. 틈만 나면 클래시컬 딕셔널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닥터가 이게 뭡니까? 그리스 로마에 관한 사전이지. 이거 외우는 중이야 지금 기들아. 그 다음에 또 틈만 나면 이렇게 고문진보를 이렇게 또 쓸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위아래를 쫙 쓰니까 이거 뭡니까? 차이니스 캐릭터 다 임시키더라. 이렇게 애들 막 눈깔 돌아버려 막 이 고문 앞에서. 네? 근데 이 당나라하고 송나라의 문장에 관한하는 한 문장 한다. 네? 문장 엄청 죽인다. 그런 사람이 8명이야. 그게 당송 8대가 다 그 말이야. 당나라 송나라가 당송 8대가.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저 요즘에 그 누구죠? 그 개목지도 않은 양조위가 주유로 나오는 그 영화 있죠? 적벽대전이라고. 그 자식이 왜 주유야? 주유야말로 삼국지 최고의 영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사람인데 양조위가 하는 바람에 완전히 베렸다고 하더라고요. 하, 진짜 양조위는 양조위 결혼했다는 것 같은데. 네. 결혼이나 할 일이지 자식이 왜 그런 거나 치고. 제가 얼마나 주유를 사랑하는데 삼국지에서. 근데 그 적벽 있죠? 적벽. 그 적벽이 정말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소동파가 그 적벽 앞에서 시를 이렇게 노래를 한 게 있어. 적벽 부야 부. 적벽 앞에서 노래를 한다 그래서 적벽 제가 벽자 지금 한자 생각했는데 부. 적벽 앞에서 부르는 노래 이제 뭐야 삼위인공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적벽 부 다 쫙 고문진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동파 이런 당송 8대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자신부리하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당나라, 지금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그죠? 진, 한, 그 다음에 당, 송, 진한,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가 있었죠. 수나라가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좀 찌질한 나라들이고, 크게 봐서 이제 한나라가 있고, 그죠? 중국에 한나라인데,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가 딱 세워지면서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제국 체제에 들어가게 된 게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한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제국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때 저 장만옥 주연의 영웅 그 영화에 보면은 진나라 황제 그놈이 자기가 천하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하.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천하라고 하는 생각이 다 드러나요. 자기네가 이제 중국이 중심이 돼서 네? 중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머지 다 찌질한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천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생기고 자기네 말로 제국이다. 그러니까 황제를 표방하는 한나라였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한나라를 지나면서부터 중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게 이제 당나라 송나라에 오면은 어마어마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딱 오면은 중국이 아예 거의 상업적으로도 전성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을 휘어잡게 되는 중국의 그 장덕진 이런 데서 만든 도자기 세계적으로 명나라의 그러니까 1500년 이때쯤 되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 국가예요 중국이. 이해가 되세요? 중국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일본 애들이 이렇게 까우며 니네가 옛날에 우리나라 와서 좀 밟았다고 지랄이야? 막 미국에서 좀 뭐라 그러면 아 새끼들 이제 한다. 중국 사람도 생각에는 미국 애들이 이제 가방부처매고 유치원 가는 애들이야. 역사를 보면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중국 사람도 생각에 미국에서 좀 아 쌍티 나는 새끼들 막 이게 애들 아니야 이게 핏땡이라고 중국 사람 머릿속에 그렇게 있어요. 자기네는 2000년이 넘었잖아.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쓰여진 역사가 그들이 BC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이명박이가 미국 가서 부시 이렇게 운전해주고 뭐 괜찮아 형님 괜찮아 막 이렇게 형 괜찮지 막 형 이렇게 거기서 말풍선 달고 운전 잘하지 형 막 이러고 있으니까 중국에 딱 갔을 때 어떻게 중국의 그 여기 대빵이나 이런 주석들은 가만히 있는데 외교부장이 그러잖아요. 한미동맹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 해버리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왔는데 싸대기 때리는 거예요 거기다 진짜로 외교적으로. 왜? 같지 않거든. 미국도 같이 하는데 한국은 얼마나 같이 하겠어요. 이 사람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당나라, 송나라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문물이 발전하던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이제 서역에서 들어왔잖아, 인도에서. 당나라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온갖 사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경교, 네스토리우스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슬람교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그리고 송나라 때는 무역이 엄청나게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송나라하고 가장 가깝게 무역을 하는 이제 고려 있잖아요, 고려.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갖다 가볍게 생각하는데 현재 한국 코리아라는 게 고려에서 이름이 지었잖아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문화유산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고려에서 나온 것밖에 없어요. 고려 청자. 그죠? 송나라 청자를 가져다가 엄청나게 로컬라이즈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고려나 이제 이런 나라들이 송나라하고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역이 발전하고. 그러니까는 쌍화점 같은 경우 계잖아요. 뭐 쌍화점에 갔더니 뭐 아라비아 놈이면 손목을 잡더라. 궁달았다 궁달았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조선시대에는 안 나온 노래잖아. 이게 뭐냐. 지금 고려의 회회암이,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왔다는 건 중국에는 벌써 드글드글드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국제적인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당나라를 거쳐서 송나라가 되었을 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미 오늘날 우리 한국보다도 더 엄청나게 국제화된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게 송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국제화돼 있었고 고려도 마찬가지였다. 고려는 조선초에는 삼포왜란 이후로는 완전히 딱 세국정책을 하거든요. 고려는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도교와 불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때 주인은 사회적 조화에 관한 유교적 관심을 자연에 대한 도교의 관심 그리고 깨우침에 대한 불교의 관심과 통합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게 통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의 관심과 깨우침에 대한 불교의 관심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교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거기 보면 주인은 근본적으로 유교학자였다. 깨우침에 관한 그의 개념은 유교적인 현자의 그것으로서 군자라고 그러는 거죠. 유교적 현자의 정신성은 인간사회라는 문맥 내에서 개발되고 실행되는 것이지 도교도들이나 몇몇 불교도들의 방법처럼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랬죠.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의 도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은 거기 보면 주인은 자연을 정신과 자연을 융합시켜 자연을 공허한 것으로 만든 불교도들을 비판하였다 그랬죠. 공허한 것으로 만든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 제가 여기다 썼듯이 이 사람들은 불교를 갖다 공학이라고 했어요. 공학, 공허한 학문. 그러면 신학으로서 자기 뜻을 내세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신유학 운동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인간사회라고 하는 문맥을 버리지 않고 인간사회라고 하는 배경을 버리지 않고 그 대신에 오로지 인간사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교와 불교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형이상학적 우주론을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해요. 전통적인 육아에는 없던 이것이 이제 형이상학적인 우주론이 개발돼서 덧붙여지려고 합니다. 요 점이 말하자면 신유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전통적으로 유가는 초월적인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그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그죠? 뭐, 하늘에 뜻이니 어쩌니 없어요. 그 사람들 일단 눈앞에 닥친 일 열심히 하나요. 공자님도 제자가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닥쳐! 귀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닥쳐! 이놈아! 눈앞에 닥친 일이나 열심히 해. 응? 닥친 일이나 열심히 해라. 닥쳐. 어? 그리고 닥치고 닥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육아는 기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문이에요. 미디어가 어떻네, 뭐 도가 어떻네, 초월적인 것이 어떻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도교와 불교의 도전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도 아 현실적인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우주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신유가에서 나오는 이에요, 리. 이게 리. 요거, 요거. 그러니까, 신유학이 가지고 있는, 요 주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우주론의 측면을 갖다가 강조할 때는 성리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라고, 성리, 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일종의 이데아와 같은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초월적인 이데아 같은 거. 물론 무조건 초월적인 것은 아닌데, 이데아 같은 거. 그러니까, 신유학이다.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냥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부르는 거라면, 이들이 불교와 도교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유학 이론에 새롭게 만들어낸 형이상학적인 우주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성리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이런 우주론을 갖다가 왜 개발하게 되었느냐? 불교와 도교의 도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학은 초월적인 진리를 주장하지는 않는데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몇 가지를 보충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너는 천머리 학이 있으셨지? 이게 나왔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요. 이거면 배우고 때때로 실습한다, 때때로 익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석씨 이거 언제까지 배워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배워야 돼? 배우고 때로 익힌다. 그러면 언제까지 배워야 이 배움이 끝이 날까요? 수료는 언제 하나? 유관은? 네? 졸업식 없을까? 이게 공자가 아무래도 영원히 장사하기 위해서 애들 죽을 때까지 장사하려고 만든 평생 교육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만든 이런 너는 천벌에 나오는 이 구절이 심상치 않은데 언제 끝날까? 이 배움이 배움의 내용과 자기의 행위가 일치하는 그래도 안 끝난다고 할 텐데, 이 양반이 계속 수학료 받으려고 지금. 나도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식하다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어요. 나도 계속 이 강의를. 근데, 보세요. 가끔,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스님이 돌아가시면, 그 스님이, 16살에, 가령 이제, 스님들이니까 이게 또 경멸스러운 용어를 쓰면 요새 스님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 완땅 스님이 있어요. 도 완빵. 이게 멋진 거야 이거? 표현 멋진 거야? 경멸스러운 표현이 아니야? 도 완빵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도 완빵 스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신문에 이렇게 그 스님의 그 양력이 나오잖아요. 양력이 나올 때 가령 도 완빵 스님은 뭐 16살에 도캡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하여 그러면 도캡 스님 밑에 가서 이렇게 배웠다 이거죠? 도캡 스님 밑에 이제 도캡 스님 밑에서 말하자면 그 상좌노릇을 했다 그러잖아요. 상좌라는 게 수석 닦거리 수석 닦거리 상좌 윗상좌 좌는 저 보좌 스님 보좌한다 그 좌장인데 수석으로 보좌는 수석 닦거리죠. 도캡 스님 밑에 출가하여 수석 닦거리 노릇을 몇 년 후 그다음에 뭐 4년 면벽 후 오도송을 불렀다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유심히 봐야 돼. 오도송을 불렀다 그러거든요. 이게 4년을 면벽해서 오도송을 불렀다 그러면 오도송이 뭐냐면 도를 깨달았다는 노래거든요. 네? 도를 깨달았다. 아, 나 이제 한방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도 완빵 스님이 된 거지. 그전에 도캡의 상자였다가 이제 아 나도 이제 오도송을 부르고 나면 도 완빵. 그래갖고 이제 상자도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죠? 공부가 끝난 거라. 그죠? 그러니까 득도 한 거라 이제. 오도성이라는 게 도를 깨달았으니까 득도 아니에요. 득도. 도를 얻었잖아요. 그죠? 득도성인 오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오도성을 부르고 나면 이제 자기가 한 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도 한 방이야. 어? 너 도 몇 방이야?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움의 끝이 있어. 그러니까 무릎 깨지도록 앉아가지고 딱 연명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럼 이 양반들은 무자비하게 해버리거든.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들 없지만 전에 그런 얘기했죠. 단지 공양하고 막 그래버리잖아요. 알아요?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단지 공양한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이거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치매야. 이 시간 안에서 단지 공양 뭔지 아세요? 아세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말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손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천을 감아 이렇게 손가락에다. 여기다 손가락을 딱 천을 감아 이게 거기다 기름을 먹입니다. 기름 먹고 보통가. 그러면 이게 기름하고 천하고 손가락하고 이게 딱 붙어요. 그래갖고 불에 잘 타기 좋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한 마디씩 태웁니다. 그래갖고 손가락 이렇게 돼 있는 스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게 그러니까 공부 안 될 때 네? 오도성 안 나올 때 오도성은 안 나오고 막궁나라닥닥 궁닥 이것만 나올 때 그냥 태워버립니다 이 양반들. 그래갖고 딱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스님들. 이게 단지 공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손가락을 끊는 단지. 띠풀이가 네? 아니라 단지 손가락을 끊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 양반들 배움이 끝나요. 근데 배우고 때로 익힌다고, 때로 익힌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익혀야 되는 거라. 육아는 배움의 끝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육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선생님들 위한 학문 같아요. 이 스님들 참 이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완빵입니다. 저 이제 오도성 부르고, 저 이제 노래방에서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버린다, 이분들이. 근데 육아는 그냥, 그냥 막 계속 막 계속 실습. 또 배우고 또 실습. 막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기본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이 공부가. 근데 공부가 끝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없느냐? 그러면 이 공부의 기본적인 이 육아 공부의 기본적인 그 교과서가 있지 않겠어요? 정거가. 지난번에 제가 공명 육아를 공자님 말씀을 얘기할 때 고전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전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들 말 이제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 옹고의 지신이라 옹고 지신 있죠. 옹고의 지신. 요 말이 뭐냐면 이게 옛날 고전은요 옛것을 알아. 아니, 옛것을 원이라는 게 찾는단 말이에요. 옛것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안다. 그 말이죠. 그죠? 옛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 그 말이죠. 옹고의 지신. 이게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학위편에 나오는 말이고. 논어 위정편에 옹고의 지신. 옛것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알면 옛것을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뭐뭐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선생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자학파에서 선생이 되는 방법은 뭐냐? 고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교사 자격증은 고전 연구를 한 것으로 주고 이게 옹고지신이란 말만 우리 알죠? 그 뒤에 붙은 말을 잘 모르죠? 옹고지신은 들어봤는데 그 뒤에 붙은 것은 뭐냐? 가이위 사의.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그러니까 옛것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연구함으로써 원문을 할 수 있다. 선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학파의 교사 자격증은 고전 시험을 봐서 발급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고전이라는 건 뭐냐면 옛것.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옛것. 고전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역사. 공자가 생전에 책 한 권도 안 쓰다가 공자가 춘추를 편집했다고 그러죠. 춘추는 역사책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육아는 옛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옛것 중에서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역사학파, 역사학파. 오늘날 얘기하면. 그래서 육아에서 학문이라는 건 과거와 현재 모든 걸 포함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육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옛날 것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자님이 그런 말을 하죠. 꿈속에 주공을 배웠다는 둥. 그렇지 않아요? 옛날 사고처럼 꿈속에 차라리 로봇 태권부를 보는 게 낫지.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꿈에서 봤어요. 뭐 이렇게 낫지. 주공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공자가 옛날 것을 더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육아는 여러분들 오늘 딱 정리해서 알았죠. 육아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유, 고전적 사유에 바탕을 둔 사람입니다. 이 학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은 것들, 역사의 정거가 없는 어떤 초월적인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겠죠, 당연히. 그죠? 거기서부터 그렇게 나오겠죠. 뜬금없이 뭐, 신! 이런 얘기 없는 거라. 신이 어쨌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동서양의 철학을 갖다 다 틀어봐도, 이 육아만큼 사람이 인문적인 학문이 없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강력한 인문주의예요, 육아는요. 역사의 근거를 둔, 엄청나게 강력한 인문주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임금님 지금 개판 죽이고 있습니다. 예? 등신 외교하고 있습니다. 개판 죽이고 있습니다. 예? 광우병을 관한 걸 이렇게 하면서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고로 이렇게 자고로 그죠? 이유가 뭐냐? 지금 상소문의 형식이 어떻게 돼 있냐? 임금님, 통촉하세요. 통촉하셈. 너 지금 개판이에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자고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옛적에, 그런 말이잖아요. 전거가 어디? 왕년에 뭐 한나라 황제 누가 뭐라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이랬고 송나라 때 이런 일이 쫙 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들은 이게 역사의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빨이 쓰느냐 안 쓰느냐가 결정이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역사적 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현실 세계에 과거의 정보도 있지 않은 뭐 초월적인 하나님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도성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때로 익히는 거야. 평생 교육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학문이에요. 쉴 틈을 안 줘. 바캉스 없어. 날짜도 없어. 막 해운대 막 이런 데 염산 뿌리고 막 그럴 거라 있어요. 이런 발칙한 것들이 벌거벗고 어디서 여름에 그죠? 그러니까 육아는 여러분들 여기를 딱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육아는 현실 사회에 관심을 갖는데 역사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학파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학, 송나라 때 나온 성리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새로운 경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나라는 당나라에 이어서 어마어마하게 물산이 발전해 있던 나라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요.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 역사를 갖다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농업 생산성 향상. 이게 중요합니다. 송나라에서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저수지 물을 대는 관계 방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작 방법이 새롭게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송나라에서 농업 생산성이 증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잉여 농산물을 갖다 거래하는 상업이 발전하고 동시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광범위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흔히 일어나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농업 생산성 증가, 잉여 농산물 생성, 그 다음에 농업의 상업화, 인구 증가, 도시의 성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아 지겹습니다. 저도 말하는 게 지겨워요. 듣는 분들도 지겹고요. 이게 송나라 때 일어나겠어요. 외우소 김태희 외우소. 어? 지겨워서? 지겨워? 몇 번이나 들었다고 지겨워? 한 200번도 더 말했어. 아, 지겨 죽겠어, 지겨 죽겠어. 91년부터 시간 가서 하면서 유행품 들어가서 너무해,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한 번씩 연도를 잘못 외우면 끝내 실수해, 맨날. 너무 생산성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송나라에서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정의가 언제 발명됐죠? 한나라 때죠. 한나라 때 체륜. 근데 종이가 발명됐다 해서 갑자기 종이가 내가 체륜이에요. 자 여러분 종이가 발명되었습니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종이다 그러고 짤마다 종이만 쓰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안 그렇게 안 씁니다. 컴퓨터가 처음에 딱 생겼을 때 와 컴퓨터다 너도 나도 죽습니다 컴퓨터 다 깔아 쓴 아니죠. 10년도 넘게 걸렸어요. 처음에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즉 종이도 마찬가지. 종이도 최첨단 하이테크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 비단에다 쓰기도 하고 주간에다 쓰기도 하고 처음에는 나무가 쌓겠죠. 주간에다 쓰기도 하고 종이에다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나라 때 종이가 발명되었다 해도 사람들이 종이가 발명된 순간 다들 종이를 갖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자 여러분 지금도 공부합시다 라고 종이에다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이가 발명되고 이 종이로 인해서 목판 인쇄가 생겨나고 해서 이제 종이와 인쇄가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종이값을 올리는 게 당나라 때 왔겠죠. 그래서 장안의 집가를 올린다는 게 종이값이 올랐다는 얘기. 이제 당나라 때 왔을 때 본격적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종이로 바뀌었다는 게 되는 거죠. 한나라 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값이 올랐는데 당나라 때 종이값이 올랐는데 송나라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인쇄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인쇄술. 송나라 때. 인쇄술이 보급되고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륜은 군인 출신입니다. 송태조 조광륜은 군인 출신입니다. 근데 자신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송나라가 유명하기로 뭐냐면 문민 우위 국가예요. 송나라. 그러니까 과거 시험도 굉장히 자주 실시하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려면 이제 특목고 준비반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 준비반? 학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쇄술이 발전하고 이때 이 신유학은 가장 먼저는 이 교육적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시도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맞물리는 겁니다. 인쇄술의 발전,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의 확장으로 그러니까 문민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송나라의 문민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과거 시험을 확장되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그렇게 높아진 교육에 대한 욕구는 이제 학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송나라에서 아주 강조했던 문민통치 이러면서 이제 송나라에서는 이 문민통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새로운 문화 엘리트 관료이면서 관료이면서 문화 엘리트인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을 갖다 우리는 4대부다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시대 때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4대부. 4대부. 그러니까 선진유가 그러니까 공자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군자라고 불렀죠. 그렇죠? 군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군자라고 하는 건 인격적으로 완성된 자를 말해요. 끊임없이 하기 실습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뭐냐? 선비이면서 관료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직업 관료이면서 동시에 선비인 사람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사대부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문화인이면서 동시에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관리인 사람들. 전형적인 지식 관료 엘리트가 등장하게 됐고 요것이 송나라 때 등장한 요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동아시아의 독특한 시스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요. 이런 지식 관료 시스템 등장한 게 1700년대, 1800년대에 들어와서거든요. 근대 이후에. 그 전에는 이게 수도원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게 있긴 있었지만 과거 시험도 없었고 그냥 칼잘 쓰면 집에 계급이었잖아요. 서양에서 귀족들이 원래 대가리 등급식 돈만 많고 애들이 코만 크고 애들이 좀 생기기만 괜찮고 페리스 힐튼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그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귀족들 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들, 딸들 보세요. 찰스 공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군사관학교 가고 막 애들이 나이트클럽이나 다니고 사고 치고 막 이렇게 비행기나 몰고 그러잖아요. 사실 걔들이 공부 잘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 계급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귀족 자기를 주잖아요. 뭐 컴포드나 이런 사람들한테 버틀한테 러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주잖아요. 그걸 원래 아버지가 귀족이었던 게 아니라 귀족들이 이제 쪽팔리니까 로드, 서 뭐 이런 걸 주는 거죠. 근데 찰스가 웨일즈 공작 듀크 오브 웨일즈잖아요. 근데 찰스가 공부 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히라보 한다, 그리스를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찰스가? 일리아스 읽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원래 서양의 귀족들은 대가리 등거 없는 거 없는데 돈 많고 성 많으니까 놀기 잘하고 칼싸움 잘하고 싸움 잘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귀족들이 공부 잘해야 돼.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도 공부해야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동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셨어요? 아무리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래도 그럼 되게 그래요. 이렇게 친척들끼리 모이면 요즘에 저는 다 알아요. 그 집 애기는 공부 잘해? 이렇게 딱 석을 확 죽이면은 뭐든지 요새 기술이 최고예요. 그러면 그래 기술 존나 배워라 이러면은 경멸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막 그러면 씩씩거린다고요. 그죠? 그래 기술 배워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열받는 이유가 이게 다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내려온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민 우위 사상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 철학 이런 건 아니고 고시 공부하는 거지. 이게 다 고시예요. 고시.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고시에 목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예? 1200년대부터 중국에서 시계 됐으니까 거의 한 800년 됐죠.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지식 관료 계급이 등장하게 됐다. 여기까지가 송나라와 신유학이 등장, 송나라 때 신유학이 등장하게 된 아주 기본적인 배경의 그 다음에 이제 주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흔히 철학과에서 주의 그러면요 주의 성리학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양 그러니까 성대 성리학 신유학의 이제 완성자이자 뭐 어쨌든 우리가 절대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은 주의인데 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주의의 학문 이론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방금 전에 송나라에서 신유학이 그 발생하게 된 얘기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했죠. 그 지점하고 맞물려야 돼요. 네. 주의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뒷얘기 야사를 하나 전해드리자면 주의가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가 쓴 책 있잖아요. 자기가 쓴 책을 자기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목판 인쇄해서 이게 그 책이 돌고 있다 하는 소문이 들면 직접 가서 목판을 뽀개고 네? 그랬다는 소문이 굉장히 이 사람이 뭘 말하냐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인데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러니까 주의 성리학자 그러면 딱 앉아서 도 닦는 기분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까지 이름을 남긴 학자들은요 그런 사람들 드뭅니다. 사실 플라톤이 우리가 플라톤을 오늘날 읽게 되는 이유, 아리스토텔레스 읽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나와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죠? 진짜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사람의 말을 남겨주기 전에 책을 안 써요. 공부 적당히 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써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공자님 책을 안 쓰니까 제자들이 남겼고, 석가모니도 남겼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진들, 일진들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거의, 이진들, 지가 써요. 지가 써. 삼진은, 그냥 짬밖에 있어. 진짜 짬밖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뭘 남겨야 될 것인가, 내가.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선 주의는, 제일 먼저 주의가 이제 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의에 대해서 맨 처음 얘기할 때는 주의의 사회활동부터 얘기하고 역순으로 얘기합니다. 주의의 사회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의는 교육제도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딱 알았죠. 교육. 아! 주의가 새로운 시장을 본 거예요. 장사가 되겠군. 교육 프로그램. 네? 인터넷 이러닝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동영상도 찍고 막 그랬어요. 주위가 네? 주위에 이 사회활동 요소 특히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지역 교육 프로그램에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역 교육 프로그램. 근데 이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지역의 교육에 이제 학교, 향교가 있고 서장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교육의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걸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 본성과 인간적 가치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의 1번에 그러니까 일에 근거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에 근거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이 주인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무슨 이런 무슨 교원 단체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런 단체들이 잘 돌아가려면 주위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이 사람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게 연구를 많이 하는 거 아니고요. 저 책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예, 요즘 누가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한 걸 적어줄 놈은 아무도 없고 우리 필수왕 이경준도 요새는 조금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뭐 오랫동안 못 앉아있는다고 이런 맨날 홍어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어가 허리에 좋답니다. 먹다 지가 먹다 남긴 거 다 먹으라고 저 죽으라고 먹다 경주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주위가 이제 사회활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활동이 한마디로 교육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 말하자면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지역 단위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주위에 이 프로그램이 조선시대 때 그대로 넘어와요. 송나라 명나라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중국에서는 잘 안 됐어요. 조선시대 때는 서당 향교, 성균관 이렇게 있잖아요. 소원. 무지하게 교육되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었는데 그 정도로 이게 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백성이 도륙이 됐잖아요. 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배신하거든요. 반드시 국민들이. 근데 그래도 그렇게 충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 교육 덕분이다. 네? 정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조선시대 성리학 연구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조선시대 사람들은 나라가 지네들이 해준 게 뭐 있다고. 그죠? 일본에 포로가 잡혀갔잖아요. 포로 교환을 하러 가질 않아요. 왜? 잡혀간 놈들 니네들이 글러먹은 새끼더라고요. 오죽하면 환양년이란 말이 있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걸 좀 잘 알아요, 제가. 제가 진주광시 저기, 수훈 강항 선생 14대선이거든요. 강항 선생, 수훈 선생이 간양록이라고 일본에 끌려갔었잖아요.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그렇게 멋진 조상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사실 버림받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일단 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퇴계약을 전해준 양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저 뭐 학자 집안이요. 아, 강감자장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군발일 뿐이구만. 들리는 소문이 하면 강 선생 이후로 철학 공부하는 제가 처음이라는. 진주 가면 널린 게 철학과 사람인데 뭐. 근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아 진중아 씨 볼 거 없어 이 아씨 강아지 새끼들 이렇게 뼈 싸고 얘기만 하고 맨날 볼 거 없어 늘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입안했는데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학교도 세웠어. 교육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부금? 기부금이 갑자기부터 생각하면 아니 분필?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선생님 중1 때 아 자기가 선생님 지가 다 해먹죠. 누가 지가 들어온도 지가 다 챙기지. 누가 나눠 먹겠어요? 지가 일진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네? 학생? 네? 어제 취직은 안 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취직까지 보장이면 학교 망하게요. 교재 그죠? 맞습니다.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가 이게 중요해 이제 교재. 여기서부터 이제 주위의 학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갑자기 딱 앉아있다가 마저 성리학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플라톤도 그랬죠. 플라톤이 가만히 있다가 이디아로구나 이렇게 아니라니까. 맞아. 이디야. 애기들아, 이리 와봐. 이디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플라톤의 학문은? 이런. 아테네 콩가루네. 어쩌면 좋아.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다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철학자들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교재가 필요해요, 교재가. 그래서 주희가 만든 교재가 뭐냐? 우리가 사서 삼경 그러죠? 사서라고 하는 체제가 주희 때 만들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사서를 갖다 노노 그죠? 노노하고 맹자 그죠? 노노 맹자 이건 널리 읽혔죠? 노노 맹자 자 주희가 딱 보니까 노노하고 맹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물려받은 교재예요. 노노하고 맹자는 이 두 개만 가지고 하면은 야 사람들한테 아 교재 새로운 교재 없어요? 뭐 신교재 안 나와요? 이렇게 할 거죠? 주위도 머릿속에 아 가오 가서 해야 되는데 신교재 신유학이지 신교재 응? 그래가지고 원래 얘기라고 하는 책 안에 끼어들어가 있던 얘기라고 하는 큰 책 안에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대학이라는 놈이 얘기 안에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게 얘기 안에 들어있었어요. 대학하고 중용이 주희가 여기 얘기해서 대학과 중용을 딱 빼내가지고 노노맹자 대학중용 해서 사서 시스템을 딱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신교재입니다. 네? 신교재 장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주희는 노노하고 맹자는 그러면 주희가 노노하고 맹자 그 다음에 대학중용 이렇게 네 개의 책이 있을 때 주희가 어떤 책들에 더 신경을 썼겠습니까? 대학 좀 말해봐요. 이거 틀리면 이제 나 죽어버릴까 오늘 강의 마지막 한 번만 오늘 소리 좀 해봐. 대답 좀 해봐. 자기야. 대학 중에 맞았어. 이제 돌이 다 깨졌고 이제 2학기 때부터 제대로 들어도 되겠다. 맞아요. 대학 중용해요. 그러니까 이 심정적으로도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맹자. 아 이거 내가 사실 공자님하고 맹자님은 주위가 딱 생각하기에 급이 워낙 일진이거든. 이거 뭐라 해봤자 가오가 안 서. 근데 그동안 대학 중용은 남들이 연구를 별로 안 했어. 응? 이런 게 중요한 게. 제가 가만히 주위의 입장에 들면 맞아. 응, 남들이 연구 안 한 거. 응? 얘기해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주위가 대학하고 중용에다가 장구라는 것을 붙입니다. 장구. 장구. 그러니까 대학 장구, 중용 장구를 해서 이게 뭐냐면 주석을 붙이는 거예요. 대학하고 중용. 이해가 되시죠? 주희가 대학과 중용을 골라서 아주 정교하게 거기다 자기가 주석을 답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중용을 이렇게 사잖아요, 책을. 그러면 주희의 주석이 달려있는 것들이 되게 정본이라고 팔립니다. 그게 붙어서 분량이 많아요. 더 귀찮다. 그러면 무지하게 얕습니다. 그 주석이 없어서. 그래서 주희는 대학과 중용을 골라서 정교한 주석을 작성하면서 드디어 사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주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뭐냐? 대학에서. 대학이 뭐예요? 말로 대학교 할 때 대학이잖아요. 소학의 반대말 대학이죠. 소학이란 책 있고 대학이 있죠. 그러니까 벌써 제목부터가 학교 교재 같잖아요. 네? 너무 맹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딱 대학을 갖다 이 사람 중요하게 생겼는데 대학이란 대학 지도 재명령도하고 재심이라고 재지어지선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해보고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대학 그 자기가 주석 서문에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는 이것을 자신의 의무로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지배자에게는 있다. 이게 바로 대학 주석 서문, 대학 장구 서라고 그러죠. 대학 장구 서문에 주희가 거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주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 텍스트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네 개 중에서 특히 대학이겠죠. 오로지 주희 일생은 거의 다 이게 글쎄요. 어찌 보면 학문적인 연구도 좀 많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사람 인생의 3분의 1은 이게 커리큘럼 짜고 교재 보급하고 학교 관리하고 이런 데만 하는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드디어 이제 중국이 송나라 이후부터 고려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른바 문민 시스템, 교육 시스템, 동아시아 유가의 아주 고유한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사회활동을, 지역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설을 이제 정리한다. 논어와 맹자, 그 다음에 대학 중용, 특히 대학 장구서, 즉 대학을 주석에 선물해서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통치자의 의무로 여기게 됐다. 거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